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유럽 동맹과 일본이 제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 AC-371-L23이 15일 강압 채택된 것과 관련해서 이날 다음과 같은 공보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잊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 문제를 정치화, 극대화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하고 모략과 공모결탁의 산물로서 진정한 인권 보호 증진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착취 문제, 인권과 무관한 핵민 미사일 문제까지 골고든 것은 결의가 미국의 대조선 제재 소동에 합세하여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 첫날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병행하여 우리를 압박해보려고 책동하여 왔다. 그러나 핵 문제에서 더는 어쩔 수 없게 되자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에 방대한 핵 전략 자산들을 계속 들이밀고 침략적인 각종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고 있으며 참수작전, 평양 점령작전 실행을 위한 연습까지 공공연히 벌리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에 합세하여 유럽 동맹과 일본은 올해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또다시 상정시켰다. 철두철미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결의는 거짓과 날조, 모략과 협잡으로 일관된 조선인권상황 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열거한 것으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문서이다. 인민대중의 인권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보호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력 속에서도 공화국 정부는 인민생활 향상과 보다 훌륭한 미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 전면적인 무상치료, 무료교육, 무상주택보장, 남녀평등을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마음껏 행사하고 향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우리 인민 자신이 신념으로 선택하고 공고발전시켜온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가 가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 제도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유럽 동맹과 일본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시비하기 전에 저들과 동맹국들의 내부부터 살펴보고 사상 최대의 피난민 문제를 산생시킨 저들의 반인륜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840만여 명 조선인 납치 및 강제 연행, 100여 만 명 학살, 20만 명 성노예 강요 등 조선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에게 감행한 특대형 반인륜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현실은 적대 세력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나 세상을 기만하여 우리 인민의 삶의 요람인 사회주의 제도를 없애버리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국제인권 분야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바라지만 인권 문제를 걸고 벌어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 행위가 가증되는 데 대응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공보문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